사람이 너의 주변에 너무 많아서 가진 거라고 마음뿐인 걸 더 줄 게 없어 없이 부족했던 나에게 너는 너무나 높이 있는데 버려도 버려도 차오는 그리움 떠나도 떠나도 또다시 제자리인 걸 심장에 새겨 지금.